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18년 2월 12일입니다.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 라디오 서울 아침 세상 정대철 인사드립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기분 좋습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요. 이 라디오 서울이 입주해 있는 건물 1층에 시크릿 가드가 매일 아침마다 만나는데 오늘 아침 그런 인사를 하더군요. 해피 먼데이라고 예, 저한테 인사를 하더군요. 해피 먼데이라고 인사하는 사람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월요일이면 제일 힘들고 뭐 그런 거 아닌가? 행복하게 월요일 아침을 시작한 적이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한 음악회에 가서 음악회 사회를 제가 잠깐 봤는데 그 음악회에 그 미국 합창단이 출연을 했어요. 정말 미국 흑인들 그 특유의 그 노래할 때 그 모습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그분들 맨 마지막 곡으로 오 해피 데이를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오 해피 데이는 정말 행복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 해피 데이를 불러도 꼿꼿하게 서서 입만 뻥긋뻥긋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정말 행복한 월요일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림픽 소식 전해드려야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 결과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경기 결과보다는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그 비하인드 스토리 뭐 무엇이든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재밌더군요. 노벨 평화상감이다. 예, 아니 올림픽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네. 해외에서 더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스위스와의 첫 경기에서 무려 0대 8. 어우, 이건 뭐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남북 단일팀은 그 이번에 그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남북 올림픽 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탄생을 했죠. 한국 선수 23명에 북한의 12명까지 포함이 돼서 35명이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출전을 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이번 올림픽 단일팀은. 자, 지금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남북 합의에 따라 22명인 경기 엔트리에 반드시 3명의 북한 선수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 북한 선수단이 이제 끝내 합류하면서 결국은 이제 합류를 했고, 뭐 우여곡절이 사실 살짝 있었지만 어쨌든 합류가 됐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린 단일팀,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은 세라 머리 감독이 지휘하는 단일팀, 조별 예선에서 스위스에 0대 8로 졌습니다. 북한 선수 정수현, 김은양, 황충금, 네, 이 세 선수가 각각 2라인과 4라인, 4라인에 배치가 돼서 한국 선수들하고 호흡을 맞췄지만은 소치 동계올림픽 그 동메달리스트인 스위스의 벽은 참 높았습니다. 비록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은 이전 대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단일팀의 경기는 정말 큰 감동을 선사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북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나 기술이 떨어진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정신력까지 지고 싶진 않았다. 예, 경기에선 졌지만 하나의 정신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 달렸다라며 소감을 밝혀서 박수를 받기도 했고요. 이 미국의 IOC 선수위원, 그 안젤라라는 선수위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로이터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한국의 이 단일팀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싶다. 그들의 희생을 인정받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스하키 회장이 있습니다. 이 르네 파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의 회장도 역사적인 단일팀의 경기를 본 뒤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단일팀을 통해 결과보다는 평화와 존중 그리고 우정이라는 가치가 널리 알려졌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이다. 라면서 아주 행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북 단일팀 경기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쯤 경기가 끝났을까요? 관동 아이스하키 하키센터에서 스웨덴하고 2차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밤 9시니까 지금쯤이면은 경기가 끝났을 수도 있는데 혹시 소식이 들어오면은 바로 여러분에게 경기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쇼트트랙 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에서 가장 먼저 임효진 선수가 가장 먼저 첫 금메달을 우리 한국에 선사를 했죠. 1500m 경기에서. 근데 임효진 선수는 7.8기라고요. 7번이나 수술을 하고 도저히 쇼트트랙 선수로서 선수 생활을 계속 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주 정말 불굴의 투지로 일어났고 드디어 그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이었고요. 또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경기 보셨습니까? 준결승에서 네 바퀴째를 돌다가 한국의 이유빈 선수가 코너를 돌다 갑자기 휘청하면서 엉덩방아를 찝니다. 그 계주는 같은 선수 그 엉덩이를 밀어주잖아요. 그게 아주 참 묘미인데 엉덩이 밀어주기를 기다리던 다음 주자 김예진 선수도 더 이상 속력을 못 내고 뒤를 바라봅니다. 순식간에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 쇼트트랙이라는 게 굉장한 스피드거든요. 순식간에 격차가 벌어집니다. 아하, 이 모두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순간 대표팀의 에이스 최민정이 나섭니다. 전광석과 같이 이유빈을 따라간 최민정은 이유빈의 손을 터치한 뒤에 한 바퀴를 돕니다. 자, 이유빈의 앞주자로 한 바퀴 반을 돈 최민정은 이유빈의 엉덩이를 밀어주는 역할을 마치고 트랙을 돌다가 이유빈이 넘어진 것을 보고 다시 달린 겁니다. 반바퀴를 달리고 당초 이유빈의 다음 주자인 김혜진이 오자 좀 더 돌겠다는 수신호를 주고 반바퀴를 더 돈 뒤에야 김혜진의 엉덩이를 밀었죠. 쇼트트랙에서는요, 순서는 정해놨지만은 특정 선수가 더 달려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계 최강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 대표팀 경기 초반 실수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했습니다. 결국은요, 역전 쇼를 펼쳤고요. 근데요, 그냥 역전만 한 게 아니라요, 그 경기에서 경기 결과 기록이요, 올림픽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은 아마 그렇게 엉덩방아를 찌고 확 벌어지면 끝까지 쫓아가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올림픽 신기록은 고사하고 끝까지 쫓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중간에서 포기를 했을런지도 모르는데 한국 선수들 끝까지 쫓아갔고 끝내는 역전했고 그리고 올림픽 신기록까지 세웁니다. 많은 외신들이 아 정말 아주 찬사의 찬사. 그 대한민국의 그 쇼트트랙 여자 3000m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뭐 이 정도 실력이면은 올림픽은 당연히 이번에도 금메달 아니냐. 근데 이거 괜히 또 김칫국 먼저 먹으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결승에 올라가서요. 요것도 아주 굉장히 그 볼거리. 3000m 계주 요것도 아주 굉장히 볼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이번 올림픽에는 그 세상을 떠난 동생을 위해 스케이트를 타는 어느 누나가 있습니다. 쇼트트랙 선수였던 동생 노진규. 네, 그리고 그 누나 노선영. 노선영 선수는 참 그 우여곡절 끝에 또 올림픽에 나간 겁니다. 연습을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올림픽 출전이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을 했다가 다시 또 할 수 있다 해서 또 나간 선수가 바로 이 노선영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노진규는 쇼트트랙 선수로 아주 그 승승장구하던 그런 친구였는데 이 골육종이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그 암 투병 중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동생의 몫까지 다하겠다라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동생이 뭐라고 할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감정을 숨기지 못한 누나. 만족한다. 후회 없는 레이스를 펼쳤다. 동생도 잘 탔다고 할 것이다. 여자 1500m 스피드 스케이팅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선수하고 맞대결을 했는데요. 메달권에서는 탈락했지만은 기록은 아주 좋았습니다. 경기 직후에 이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메달은 중요하지 않았고 어쨌든 동생과 함께한 질주 끝까지 아주 아름다운 결과를 냈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번 그 올림픽에는 말이죠. 이 저 공식 그 주간 방송사가 미국의 NBC입니다. 이 NBC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미화한 개회식 해설자의 발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개회식 중계진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라는 점을 이해한다, 사과한다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로 이 NBC가 보냈습니다. 일본 선수단이 입장을 하자 해설자가요, 이 개회식 장면을 전하면서 일본 선수단이 입장하자 한국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강점했던 국가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한국인은 국가 발전 과정에서 일본이 문화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델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이게 뭔 멍멍이 소리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걸 미국의 NBC 해설자가 이걸 그대로 갖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 올림픽 해설위원이 해고가 됐습니다. NBC에서 그리고 NBC 방송사가 공식 사과를 했고 뉴욕포스트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NBC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올림픽 해설위원을 해고하고 공식 사과 서신을 발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슈아 쿠퍼 라모 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모라는 사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NBC 공식 홈페이지 가만히 뒀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서 NBC는 한때 그 한국의 접속을 차단을 하기도 해서 그게 또 더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하지만 빗발치는 여론, 비난 여론 끝에 결국 NBC는 무릎을 꿇었고 사건 발생 사흘 만에 해당 해설자를 해고하고 사과 서신을 대외 조직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자, 이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는 얘기고 미국 내 비난 여론도 아주 거셉니다. 뉴욕포스트는 이 괴상한 발언으로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는 여전히 두 나라 사이의 중요한 포인트다. 또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수천 명의 한국 여성을 성노예로 삼은 것에 대해서 2년 전 미온적인 사과를 하는데 그쳤다라며 라모의 망언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NBC, 네, 올림픽 중계권 계약을 맺은 그런 곳입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부진한 그 관계에 티켓 판매 실적과 장소 선정 등을 이유로 100억 달러의 손해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평창은 그 동계올림픽에 130억 달러의 예산을 마련했지만은 티켓 판매 실적 등이 부진해서 한국 정부에 나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동계올림픽 티켓은 지금까지 약 60% 정도 소진됐다고요. 이러한 엄청난 투자를 합리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장기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하는 것인데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대부분의 도시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평창도 마찬가지다. 130억 달러를 썼지만 25억 달러 정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장소 선택. 예, 물론 고속철도가 연결돼 있긴 하지만 평창은 서울에서 2시간 거리.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2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요. 이번 평창 뭐 좀 성공적으로 잘 끝났으면 좋겠고 이런 전망이 무색할 정도로 경제적인 이익도 좀 많이 내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에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338-4000 전 세계에서 골프채, 용품, 의류를 가장 싸게 파는 윈 승리 골프.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단 나흘간 파킹낫 대세일. 브랜드 골프백 또는 하프백이 단돈 50불부터. 각종 골프 의류, 브랜드 선글라스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타운 내 유일한 마르만 공인 딜러 윈 승리 골프. 신제품 로얄 시리즈 특가 세일. 전 세계에서 골프채, 용품, 의류를 가장 싸게 파는 윈 승리 골프. 파킹낫 대세일. 벌문과 구가 파란색 지붕 윈 승리 골프. 21-3385-3685. 그룹 윈. 그룹. 남가주 토요대 딜러는 여러분의 승승장구하는 새해를 응원하며 2018 캠리와 함께 더 멀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스포티하고 매끄러운 캠리로 모든 크고 작은 행사를 스타일리시하게 맞이하세요. 또한 모든 2018년형 캠리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첨단 기술의 세이프티 시스템 토요다 세이프티 센스로 어디든 자신있게 달리세요. 오늘 신형 캠리를 확인하시고 2018년을 최고의 해로 만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께서 신형 토요타를 구입하시거나 리스하실 때 무료 정비 서비스인 토요타 케어를 받게 되십니다. 토요타 케어는 2년 혹은 2만 5천 마일 중 먼저 해당되는 것의 정기 공장 서비스 혜택입니다. 보호잠금 장치와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도 있습니다. 가까운 토요타 딜러를 방문하셔서 자세한 내용과 예외사항을 알아보세요. 미국 내륙과 알래스카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남가주 토요타 딜러에서는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해드립니다. 함께 달리는 토요타. 수호천사보험 메디케어 전문가 구영순입니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처음 받으실 분이나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또는 메디케어와 메디칼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은 파트시나 우대 플랜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있는 분은 특별 가입 가능합니다. 실력 있고 경험 많은 수호천사 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구영순 213-595-4700 213-595-4700. 잠깐 엄마, 에어컨이나 히터 통 안에 쌓인 먼지 상상해봤어요? 바로 그 먼지들이 알러지랑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시온 냉동을 통해 5년마다 에어덕트 클리닝 하잖아.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네, 최고야. 센트럴 히터와 에어컨, 워러힐러 전문 30년 기술의 시온 냉동. LG와 쿨마트 분리형 에어컨도 시온 냉동입니다. 714-636-1133, 714-636-1133. 최저 가격, 최대 만족, 시온 냉동. 탐나는 피부, 탐스러운 몸매. LA 탐 클리닉이 사랑받는 비결 뭘까요? 탐 클리닉에서 당신만의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질투나는 꿀피부 여신되기, 포기했던 기미자티를 깨끗하게 탐 클리닉. 브이라인 되고 싶을 때 탐 클리닉. 살과 지방을 빼주는 과학적인 신개념 다이어트 탐 클리닉. 스타들도 탐내는 탐 클리닉. 남몰래 예뻐지는 탐 클리닉. 213-384-3435 384-3435.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아침 세상. 이 시간은요, LA에서 서울 하루 두 번 가장 많은 좌석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35년 전통의 안경 전문 백화점 서동안경, 꿈의 클럽이 한자리에 2018년 신상품을 대세이라는 올림픽 골프 제공입니다. 이번 올림픽에 특히 김정은 노동장, 그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방북을 그 방문을 제안을 하고 친서를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촉구를 하는 자 그런 일 있었죠. 그 김여정, 김정은의 여동생이 이제 함께 김영남과 함께 남을 방북을 방남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그 북한 방문 요청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김정은의 제안에 대한 답신을 전달할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할 그럴 방침입니다.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으로 평창의 모멘텀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밝혔는데요. 물론 사전에 여건을 만드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만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방북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도 추진을 할 그럴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이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한 시간에 북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김정은의 메시지를 동생인 김여정이 전한 겁니다. 한마디로 김여정이 특사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라고 화답을 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북미 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김정은의 친필 사인이 담긴 친서에는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다는군요.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밝힌 전화 보도한 내용인데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대 압박과 관여를 동시에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을 방문을 한 내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강조한 것과 다소 다르게 해석되는 발언이라 펜스 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는 그런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한국을 방문할 때 미국과 북한이 서로 냉담한 태도를 보였지만 막후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전제 조건 없이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적 해법을 위한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백악관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새로운 이해가 형성이 되면서 대화 기회가 열렸다는 거죠.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국 귀국하는 펜스 부통령하고 비행기에서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이 이번에 그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에 의해서 칼럼으로 이렇게 전달이 지금 된 겁니다. 자,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를 동시에 한다. 펜스 부통령 얘기입니다.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을 지속하고 강화하되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도 대화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실질적인 양보를 할 때까지 북한을 최대한 압박을 하고 그 후에야 관여 전술을 쓴다는 미국의 이전 입장을 바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론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청성 공동경비구역으로 뛰어서 총에 맞으면서도 끝까지 남쪽으로 뛰어서 살아남은 북한 운전병 오청성 씨 24살 이 친구가요.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우발적으로 귀순했다. 일단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국가정보원하고 군당국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의 친구인 운전병 이모 씨와 함께 개성 시내에서 북한산 소주 12병을 나눠 마셨대요. 네. 두 명이서 어떻게 소주 12병을 마실 수 있을까요? 아무튼 운전병들은요, 다른 보직에 비해서 개인 시간이 좀 자유롭다는군요. 한국, 저 북한에서는. 일단 혼자서 한 7병 정도를 마신 오청성. 만취한 상태에서 내가 판문점 구경시켜주 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친구한테.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집 차에 태우고 판문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두세 차례 정도 추돌 사고를 일으킵니다. 이게 뭐 만취 상태니까. 시설물을 크게 파손했거나 사람을 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귀순을 한 겁니다. 배수로에 빠진 지프차 안에 친구가 남아있었다는군요. 신문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보당국이 폐쇄로를 확인한 결과 북한군이 지프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씨를 발견을 하지를 못했다고 해요. 오 씨는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사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그 USB 메모리에 담긴 드라마와 가요 파일로 한국 문화를 접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 뭐 동이, 드림하이 같은 이런 걸 저장해서 다니면서 즐겨서 봤다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이런 한국 그 대중문화를 저장한 USB 메모리나 DVD 이런 거 중국을 통해서 수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이제 남한, 북한, 남북전쟁이 뭐 또 제2의 6.25 사변 같은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도 참 많습니다만 제가 볼 땐 거기보단 중동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군 F-16 전투기가 시리아 내에 이란 시설을 그 폭격작전을 진행을 하다가 시리아의 대공무기 공격을 받아가지고 격추가 돼버렸습니다. 두 나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요. 지금 그 36년 만에 그 이스라엘 전투기가 격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고 굉장한 또 공습을 퍼부어 가지고요. 시리아 정부군이 또 사망을 하고 지금 비상 회의가 소집이 되고 이 올림픽 때문에 이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아주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또 러시아의 한 국내선 여객기가 공항에서 이륙 직후 추락을 해서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한 탑승자 71명 전원이 사망하는 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금, 은 사고 팔 때는 역시 금돼지죠. 도서매는 물론 은수조에서 금리까지. 금, 은 거래는 전문업체 금돼지가 가장 믿을 만하죠. 투자용 금, 은도 가장 저렴한 수수료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직거래하십시오. 금돼지는 3348 웨스트 올림픽 샌앤드류스 코너에 있습니다. 주중엔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오픈합니다. 323-731-0484, 323-731-0484. 금 사고 팔 때는 금돼지.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는데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실직과 동시에 건강보험도 사라지면서 갑자기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코브라 보험이요, 그것도 찾아봤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러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적합한 건강보험을 찾고 보험료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재정적 지원은 받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자격이 되어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건강보험을 잃으셨다면 Covered California에서 새로운 건강 플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무료 지원을 받으시려면 coveredca.com/korean에서 지역 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보시거나 800-738-9116으로 전화 주십시오. Covered California.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자동차 승차감, 타이어가 결정합니다. 얼바인 JS 오토바디 금호 타이어.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섬세한 손재주의 한국인이 정성껏 고쳐드리는 얼바인 JS 오토바디 금호 타이어 총판 획득 기념. 타이어 2개 교환 시 얼라이먼트가 프리. 브레이크 전 오일 체인지 한 번 하면 한 번 공짜. 원 플러스 원 서비스는 JS가 존재하는 한 영원합니다. 가격도 믿고 정비도 믿고 서비스도 믿고 맡기세요. JS 오토바디 금호 타이어 총판. 1-888-636-5067. 건축면허요? 당연히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죠. 건축을 전혀 몰랐던 저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를 들으니까 3개월 만에 건축면허를 땄어요. 영어에 약한 저는 한글 교재가 도움이 돼서 건축면허를 따고 어떤 일에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에 등록하면 건축면허 취득이 가장 빨라요. 매주 월요일 저녁은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공개 강의를 청취한 후 등록해도 됩니다. 건축면허 이제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에서 도와드립니다. 213-386-4922 213-386-4922. 15만 불 이상의 집 또는 다른 재산을 갖고 있으면 유산상속 법정을 통해 상속받는 것을 아십니까? 유산상속 계획은 꼭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트러스트, 유언장, 상속 분쟁, 후견인 선정 등 유산상속법, 상속재판 전문, 현명한 재산 지킴이 박유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유산 상속 계획을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영어와 한국어 상담이 모두 가능한 유산 상속 전문 박유진 변호사 213-380-9010 213-380-9010. 라인 성형외과 최신형 로봇 헤어이식 9X 도입. 미국 내 최저가 탈모로 고민 중인 분들을 초대합니다. 비싸서 망설이던 분들에게 다시 없는 찬스. 기존의 로봇보다 빠른 속도로 시간당 1500개의 모낭 채취 가능. 진보된 로봇가 채취뿐만 아니라 힘든 것까지 직접 해결합니다. 저렴한 비용, 높은 생착률, 자연스러움, 편안한 시술. 망설이던 헤어 이식 지금이 찬스입니다. 로봇 헤어 이식 클리닉 213-383-3322 213-383-3322 라인 성형외과.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아침 세상. 네, 아침 세상 현재 시간 6시 33분을 막 넘어섰습니다. 오늘 날씨와 한 주간의 날씨 살펴드리죠. 김윤정 아나운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생각보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네요. 이번 엄청 주에. 내려갔죠. 네. 예, 지난주하고 비교할 때는 한 20도 가까이 그러니까 내려앉겠습니다. 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아침 남가주 하늘에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고 있고 다소 차가운 공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수요일까지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간간이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그리 많은 양의 비는 내리지 않겠지만 이슬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낮 기온이 지난주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60도에서 62도, 화요일인 내일은 63도, 수요일의 낮 기온은 65도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을 오히려 밑도는 것입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해가 나면서 낮 기온이 조금씩 높아지기는 하겠는데요. 목요일의 낮 기온은 70도 내외, 금요일은 75도까지 오르지만 토요일인 주말이 되면서 낮 기온이 다시 70도 내외로 떨어집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쌀쌀한 겨울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 47도,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60도, 44도, 해안 지역은 60도, 47도로 낮 기온뿐만 아니라 밤 최저 기온도 역시 50도 밑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LA 다운타운 5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라머리 감독이 이끄는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 결과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아, 이게 웬일입니까? 예, 스위스에게 0-8로 졌는데 이번에 또 스웨덴하고의 경기에서 또 0-8로 대패를 했습니다. 원래 그 평가전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차이가 나지를 않았었거든요. 스웨덴하고의 평가전에서는 1-3인가 뭐 그랬습니다만 아우, 이게 뭐 새로운 별명 생기겠어요. 예. 우리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감독 돼가지고 맨날 경기만 하면 5-0으로 진다고. 별명이 5-0, 5-0 그랬는데 이게 또 8-0인가요? 자, 단일팀 경기 두 경기에서 승점 없이 2패만을 기록을 하면서 B조 1, 2위가 진출하는 4강 플레이오프 행이 좌절이 됐습니다. 자, 단일팀은 3차전, 일본과의 3차전 경기 하게 됩니다. 뭐 경기 뭐 이제 포스트 행은 좌절이 됐고 일본이라도 좀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일본도 사실은 아이스하키 수준이 한국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스위스나 스웨덴은 한 두 단계 위에 있는 국가고 일본은 한 단계 정도 위에 있는 그런 국가죠.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국 내 소식 전해드릴게요. 특히 이제 이민 관련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리죠.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구제를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개혁안이 이번 주에 상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예정대로 오늘부터 상원 본회의에서 이민 빅딜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오는 16일까지 이민개혁법 토론을 실시한 뒤에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가 낀 한 주의 휴회를 한 후에 2월 말쯤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한 국정연설을 통해 그 수개월에 걸쳐서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 도출한 이민개혁 안에 4대 기본 축을 제시를 했죠. 이 가운데 연간 110만 명에 달하는 신규 이민자 숫자가 축소되는지의 여부와 180만 다카 수혜자 구제안이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지에 대한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그 180만 명 다카 그 수혜자들에게 10년에 걸쳐서 시민권을 부여하는 계획안을 일단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만 문제는 아니죠. 자, 이런 가운데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군 입대를 기다리고 있거나 현재 입대를 해서 복무를 하고 있는 850여 명의 추방류의 청년들은 혹시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더라도 추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그 오바마 정부 시절에 군 입대를 해서 신분을 해결을 하려고 했던 많은 불법 체류 청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카가 뭐 폐지가 되냐 마냐 굉장히 그들도 아주 좀 불안한 세월이었는데 일단 좀 안심은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추방 그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더라도 추방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미군에 복무를 하고 있거나 또는 훈련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그 추방류의 청년 850여 명 추방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현금 보조는 물론이고요,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은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직 영주권자가 아닌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영주권 취득을 해야 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영주권 취득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절대로 어떤 그 뭐 푸드 스탬프라든가 뭐 이 메디칼 혜택이라든가 현금 보조 내가 좀 어렵다 뭐 어디 아프다 뭐 어떻게 해서 이런 거를 보조를 받으면 아마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받을 수는 있는데 영주권 취득할 때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국토안보부는요, 이민 그 심사관들에게 영주권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이른바 공적 부조 혜택 전력, 이 public charge라고 보통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 혜택 전력을 조사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영주권이나 비이민 비자를 신청한 이민자들이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는지를 들여다보겠다.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 우리 이제 캘리포니아 메디칼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동 건강 그 보험 프로그램 칩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푸드 스탬프, 자녀의 취약전 교육 과정 등록 섹션 8, 이 저소득층 아파트 지원이죠. 또 산모,

$2,000, 웨딩 케이크 $582. 이런 게 평균 금액입니다. 개인 소액 대출 전문 회사인 프로스퍼가 3년에서 5년 만기 웨딩 론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 한 5에서 35% 수준인데 온라인으로 아주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젊은 층 사이에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해요.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밀레니엄 세대를 주 고객으로 삼는 재정 상담가인 스테파니 오코넬은 이런 말을 합니다. 웨딩 론을 받으려면 최소한 두 번 이상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빚을 지지 않고 가능한 예산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다. 뭐 그걸 누가 뭐 모르겠습니까? 다만 현재 재정 상태로 결혼식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약혼 기간을 늘려서 그동안 저축액을 늘리라는 것이 그의 조언인데, 근데 뭐 빨리 결혼하고 싶지 뭐. 예, 하여튼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학자금 론도 갚아야 되는데 이제 웨딩 론까지, 또 주택 몰기지. 아이고, 이게 누가 그러더군요. 미국은 빌 때문에 빌빌대다가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러더니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LA 국제공항, 오늘부터 여러분 평상시보다 조금 더 일찍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국제공항의 주차시설 공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면서 88여대 분량의 주차공간, 한 90여대 분량의 주차공간이 올 여름까지 운영 중단에 들어갑니다. 일부 주차장 입구 출구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화가 될 전망입니다. 거의 뭐 100여대에 가까운 한 90여대 주차공간이 사라지게 되면, 와, 참. LA 공항 측은요, 오늘부터 파킹랏 4 시설 내에 주차공간 확충 공사로 인해서 파킹랏 4 건물 4층, 5층 출입이 일부 제한되고 90여대 분량의 주차공간이 운영을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LA 국제공항에서 파킹랏 4 건물의 4층, 5층 주차공간을 사용하는 운전자, 파킹랏 4와 파킹랏 3 사이의 다리를 이용을 하고요. 파킹랏 3 건물의 입출구를 이용해야 해서 주차공간을 이용하는데 아주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동안 여름까지 이 LA공항에 가실 때 평소보다 훨씬 더 좀 일찍 좀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일보가 한인들의 건강생활을 위한 최고의 길라잡이를 선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우리의 관심사 가운데 이 건강은 빠질 수가 없지요. 한국일보는 한국 최고의 의료 전문 월간지인 헬스조선을 정기 구독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한국일보 구독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얘기예요. 헬스조선은 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의료, 그리고 질병 관련 정보, 대처법, 그리고 생활 건강 정보 등을 가득 담은 최고 수준의 건강 전문 매거진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건강 정보 같은 거 간혹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의 거의 95%는 제가 헬스조선에서 이 자료를 얻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아요, 이 헬스조선이요. 이 헬스조선은요, 한국의 최고의 명의들을 찾아가 만나는 헬스조선 명의 톡톡 인터뷰에서부터 조선일보에 게재되는 수준 높은 건강 컨텐츠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찾아보고요,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컨텐츠, 그리고 다양한 힐링 스토리 등등등 건강 챙기기를 위한 최고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달 건강 관련 특정일을 달력 형식으로 소개하는 시즌 건강 코너라든가 제철 식품의 건강 효과를 설명을 하고, 예, 뭐 맛집과 레시피도 소개하는 그런 것도 있고, 메디컬 피트니스 헬스 뷰티 등등 아주 풍성한 건강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 헬스 조선.

엄선된 숙박과 식사, 보다 새롭고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된 패키지 여행. 미주 최초 베니스 2박 숙박으로 베니스 브라노 섬까지 관광, 스위스 알프스의 최고봉 융프라우 정상에서 즐기는 식사, 한결 더 여유로운 일정으로 유럽을 느껴보십시오. 고객 만족도 최고의 가이드 인솔자 100% 동행. 고객 만족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는 하나투어만의 유럽 여행. 유럽 여행 예약 문의는 하나투어 213-736-1212 213-736-1212 주변에 오토바디샵은 많은데 마음 편히 믿고 맡길 곳이 없어 고민이라면 이제 볼든 오토바디샵입니다. 자동차 윌 얼라이먼트, 오일 체인지, 종합 정비까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심하게 사고 난 차도 완전 새 차로 보고 나는 곳 볼든 오토바디샵. 올스테이트 팜 프로그레시브 지정 바디샵 골든 오토 바디샵. 바디 페인트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최신 장비로 안전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9202 가든 그로브 714-537-8844 714-537-8844 골든 오토 바디샵. 강 원장의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누구는 병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이것은 참 체질에 따라서 틀려지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났을 때 누군가 그 사람의 화를 풀어주려고 한다면 그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를테면요, 자기 집사람이 화가 났을 때 웃겼더니 화가 풀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웃기거나 간질거리면 그 사람은 바로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즉, 제대로 화를 풀게 하려면 사람의 성격,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상태, 기질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방법, 즉 체질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체질을 가려서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질이라는 한자는요, 즉 몸의 성질, 원래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징을 기질이라고 하고 그 원래부터 무엇을 잘 하려는 성질이 소질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보통 체질을 말할 때는 원래 가지고 있는 몸의 특징이 그냥 보통인 것입니다. 즉 체질을 고려한다 하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사람의 장부와 형국, 그 다음에 장부의 강약, 또 정기는 튼튼한지 약한지, 그리고 또 우리 오장육부의 음영기열이 균형과 조화를 상태 잘 이루고 있는지, 또 우리 정서의 상태, 또 지금 현재의 스트레스 상태는 어떠한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체질을 물으면요, 우리는 단순히 태음인이냐 태양인이냐, 또 소양인이냐 소음인이냐, 그 어디에 속하냐고 묻습니다. 즉 이러한 현상은요, 방송 때문이기도 쉽지만 방송의 특성상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아이템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사상체질을 소재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그 사상체질에 해당되지 않는 체질도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체질과 사상체질은 같은 말이지만 우리 사상체질은요, 체질을 좀 다른 분류로 하는 방법일 뿐이고, 우리 또 사상의학은요, 우리나라 한의학에만 존재하는 매우 독창적이고 탁월한 의학이론이지만 우리 모든 한의사가 사상체질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개인마다 체질도 모두 다릅니다. 음과 양, 무한하게 분화되면서 천태만상으로 변하는 속성도 있고, 이 몇십억 인구가 나와 닮은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체질은 없는 것처럼 우리 한의사들은요, 선생님의 정확한 체질을 보고 그 사람에 맞는 치료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 한의학의 위대한 장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체질에 대해서는요, 내일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 원장의 생활 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LA 팔가와 하바드 강병선 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CBB뱅크 트레저리 매니지먼트 서비스. 빠르고 간편해진 은행 업무로 시간을 절약하세요. CBB뱅크 제공 15, 7시를 알려드립니다.